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간에는 오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오해라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들에게 방문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기로 했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예전에 묵상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혹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우리를 너무 통제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사례비를 안 받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돈을 받아도 문제지만 돈을 받지 않는 바울이 돈을 받지 않는 게 의심되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돈을 걷는 것들 그런 것들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그 외에 다른 베드로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미 다른 파들이 있다는 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나를 부분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 지금은 내가 다 변명한다고 해도 너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도 너희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땅 가운데 다 풀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풀어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고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에 특별히 거룩함,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행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 너희를 경솔히 여기거나 너희를 뭐 하찮게 여겨서 너희하고의 약속을 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진심을 다 사람들이 받아주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씨앗을 뿌리고 고난 가운데 개척했던 교회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던 일, 두 번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게 된 이야기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하려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때 사도 바울과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요. 그 지역의 상황과 환경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또 가는 교통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들을 여실 때는 자신의 계획보다도 무엇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여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원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경솔한 사람이고 자신들을 하찮게 여긴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말들 12절부터 14절에 지금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대하며 거룩하고 은혜로 대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너희를 자랑하게 될 것을 그래도 나는 믿는다. 너는 지금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짧게 읽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아픈 고백이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내일 모레 이렇게 말씀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계속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자식처럼 여기며 복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생겼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몰라주고 자식이 부모를 오해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오죽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부모이신데 예.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탓하고 있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너희가 나를 자랑하게 될 것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랑하게 될 것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지만 오해되어지고 또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고 다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들을 또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자신이 두 번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지만 가지 못했던 것들은 경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랬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고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지나고 또 다시 유대로 돌아갈 때 너희를 지나려고 하는 두 번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한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기 보면 예예 아니라 아니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계획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두 번 가겠다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따르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건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한 거니까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들을 막으실 때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이 확인되면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은 계획인 걸로 알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들은 누구를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좀 구차해 보일 정도로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으로 살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에 고린도까지 왔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22절에 이야기하듯이 21절 22절에 이야기하듯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도 구원받았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들 그냥 그가 혼자만 알고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나름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사랑으로 대했단다. 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멘 이 예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20절에 보면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다 그 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을 보고 싶었고 그들에게 가고 싶은 계획이 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길을 트시거나 막으시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계획이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아멘의 믿음이었고 그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자신이 경솔한 사람처럼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아멘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러분 이 아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하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멘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멘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이 아멘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뭐하게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 아니요 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계속 보면 아니요가 아니라 뭐 하는 거요? 예 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고 경솔한 사람이라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찮게 여긴다고 사람들이 막 말을 지어낸다는 것들을 디도를 통해 디모데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고 화가 나는 이야기이고 억울한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걸어갔던 길들은 뭐 했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길이었고 아멘의 신앙의 결과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아멘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요 아니요는 없고 예만 있었던 신앙.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받고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아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이 아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그 강사이신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이분이 전라도 전북 정읍인가 하는 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말 한마디만 끝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신경이 쓰일 정도로 목사님이 아멘을 그냥 뭐 목사님이 뭐 잘 지내셨어요 해도 아멘, 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해도 아멘, 무슨 말씀만 하면 계속 아멘 아멘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 그만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한번 해야 되나 그러면서 첫날 집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좀 여쭤봐갖고 그 자매님을 잠깐 만날 수 있냐고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 좀 해도 되냐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만나고 좀 이렇게 절제를 시키든가 해야겠다. 너무 아멘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 자매님 어저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또 아멘 또 보시더니 그냥 사석에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멘을 참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목사님이 한번 여쭤봤더니 이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원래 건축업을 하는 여자 사업가인데 이 정읍시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그런 건축 사업가인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던 때에 갑자기 젊은 나이인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 못 산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래요.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고 몇 개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밥맛도 없어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업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정말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삶이 되었는데 그때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대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에 계셨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래요. 이제 삶에서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던 또 특별히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무조건 어떻게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무조건 아멘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의사도 줄 약도 없다 그러고 어차피 다 죽는다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냥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놓치지 않고 아멘하리라. 그래갖고 아멘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냥 일기예보에서 오늘 날씨가 참 춥습니다 해도 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 아멘. 또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걸 수 있어. 그러고 아멘 하고. 물론 아무 말이나는 아니지만 특별히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아멘 하면 했는데 신기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의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몇 주 만에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병원에 갔는데 몸에 안에 있었던 암들,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아멘이라는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하지 말란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부흥회를 마치고 오면서 자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그리고 그냥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이분의 삶에서 그 아멘이 실천되어짐으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들. 그 이야기를 하신 것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내 계획과 틀리고 내가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아멘으로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멘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 짧게 살펴봤죠. 사람들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 밝히 보여지고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변경시키실 수도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실 것들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처럼 아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중히 받은 일들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면 아멘으로만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아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